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용남 동지는 20일 평양의 만수대 의사당에서 권순희 정연중앙 상임위원회 고문을 단장으로 하는 태양절 경축 제1본 조선인 축하단을 만나 담화를 했습니다.